그대여 나의 이곳은 그대 혼자뿐인데 이제 향기로 남아 그대를 사랑한 게 죄가 된다니 그 누가 사랑한 자고 나면 날 잊게 될 거라고